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설명절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후무드 아빠수가 1월 28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두 나라와 두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튼튼한 역사적 친선의 유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관계를 공동의 복리와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 동지께 확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인민의 모든 권리들과 동북 꾸두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창설을 위한 투쟁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함없는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의 입장을 높이 찬양한다고 하면서 축조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